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나종합뉴스 박명규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일제 노동자 강제 동원이 불법이란 입장을 16년 전에 이미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유승민 의원이 처음으로 여권 대선주자 지지도 1위에 올랐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서 시외버스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애인들의 대중교통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팝음악의 전성기를 이끈 팝 칼럼니스트 DJ 김광한 씨가 어젯밤 별세했습니다. 서울 지역에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제주도와 호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강제 동원이 불법이란 입장을 16년 전에 이미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 근대 산업시설에서 조선인의 강제노동을 인정했던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등재 결정 이후 말을 바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입니다. Forced to work란 표현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할 ILO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미 16년 전 ILO가 펴낸 보고서에는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대거 동원해 일본의 산업시설에서 일을 시킨 것은 협약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으로 불리는 ILO 29호에는 처벌 위협에 따라 강제되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이 아닌 노동을 강제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일본 노조의 설명을 통해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며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점, 동원된 노동자는 약속과 다르게 거의 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가혹한 노동이 이뤄졌던 시설에서는 사망률이 28%에 달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공간을 통해 홍보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적극 펼치겠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유승민 의원이 처음으로 여권 대선주자 지지도 1위에 올랐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을 내놓은 유승민 의원이 처음으로 여권 대선주자 지지도 1위에 올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결과입니다. 유 의원은 19.2%의 지지도로 김무성 당대표를 0.4%포인트 차로 추월했습니다. 끝까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운 것이 강한 인상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 의원의 지지도는 이번 파동이 시작되면서 수직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5.4%로 5위에 그쳤지만 불과 2주 만에 4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TK, 즉 대구 경북 지역과 3, 40대, 중도 진보 계층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여전히 김무성 대표에게 뒤졌습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입니다. 새로 박근혜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게 된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권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게 되면서 여권의 차기 주자에서 선두권으로 올라서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임의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6.4%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며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통계를 보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어제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한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증시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전 11시 17분 현재 어제보다 0.24%포인트 오른 2032.5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매수세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의약품, 유통업 등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금속과 전기전자, 의류 정밀 등의 업종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에 실패했던 코스닥은 같은 시간 0.88%포인트 오른 732.39로 오랜만에 상승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기관 매수세가 상승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은 주식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태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어제 중국 증시 반등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 달간 폭락세를 보였던 중국 증시가 어제 이어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는 어제보다 4.07%포인트 오른 3869.15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니케이 지수도 0.47%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CBS 뉴스 김주호입니다. 그리스가 3차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서 기존 안보다 긴축의 정도가 더 강해진 새로운 개혁안을 채권단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개혁안에는 부가가치세를 늘려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지출을 축소해서 2년 동안 120억 유로, 우리 돈 15조 1000억 원의 재정수지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스 의회는 오늘 정부가 제출한 세수 증대와 연금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외버스 등의 휠체어 승강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그동안 높이도 높고 휠체어로 타고 내릴 수 없는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쉽게 버스에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김모 씨 등 5명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두 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호고속은 시외버스, 영성운수는 시외버스 등 광역 급행형, 직행 좌석형과 좌석형 버스에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국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9천여 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고 휠체어 승강설비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앞서 장애인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관련 피해에 대한 손해도 배상하라며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미국과 영국은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100% 설치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CBS 뉴스 이재입니다. 보건당국이 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메르스 확진 판정 이틀 만에 숨진 173번째 환자의 아들은 국가와 병원이 어머니를 죽였다고 흐느꼈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그 유족들을 만나봤습니다. CBS 취재진이 최근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찾았을 때 황망하게 어머니를 떠나보낸 아들은 절규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나 더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48살 아들 김영지 씨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확진하고 이틀 만에 왜 돌아가셨겠어요? 검사가 늦었다는 반증이에요, 그게. 요양보호사였던 어머니 최모 씨는 지난달 5일 자신이 돌보던 환자와 함께 서울 강동 경희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당시 76번째 환자가 응급실에 있었고 응급실을 다녀간 모든 환자와 보호자는 격리 대상자의 이름을 올렸지만 최 씨는 보건당국의 실수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곳에서 감염된 최 씨는 열흘 뒤쯤 발열 증세가 나타나 강동 성심병원을 찾았지만 격리 대상자의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폐렴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병원 관계자입니다. 정부 관리 대상들을 등록을 해놨잖아요. 등록 대상에도 없으신 거예요. 경희대를 다녀오신 지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폐렴으로 진단하고 이제 치료를 진행하신 겁니다. 최 씨는 해당 병원에서 나흘을 지냈지만 메르스 관련 진료는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고 지난 22일 뒤늦은 확진 판정 이후 단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21일 날 생존 확률이 20%라고 여기 이거 쓴 거예요. 중환자실 앞에서 어디 가지 말고. 아들 김 씨는 국가와 병원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도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선별 진료소 거기에서 발열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호흡기 내과 외래 진료를 받으세요. 메르스는 무슨 메르스냐고. 김 씨는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작별도 없이 떠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며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우리나라 팝 음악의 전성기를 이끈 팝 칼럼니스트 DJ 김광한 씨가 어젯밤에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발자취를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광한의 라디오 스타. 1980년대 국내 팝 음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라디오 DJ이자 팝 칼럼니스트 김광한 씨가 향년 69세의 나이로 어젯밤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김 씨는 나흘 전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돼 투병하다 어젯밤 끝내 숨졌습니다. 고인의 부인 최경순 씨는 남편이 혈압약을 끊을 정도로 건강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레 떴다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 주말 길은 좀 미리긴 하지만 오면서 고인은 전성기에 KBS에서 활동하며 MBC의 김기덕 씨와 라디오 팝음악 DJ 양대 산맥을 이뤘고 이정환 씨와 3대 DJ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김광한 씨는 19세의 나이에 국내 최연소 라디오 DJ로 정식 데뷔했으며 올해 데뷔 50주년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1980년대 김광한의 팝스 다이얼과 김광한의 추억의 골든 팝스 쇼 비디오 자켓을 진행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김광한의 팝스 다이얼을 진행하고 최근에는 CBS FM 김광한의 라디오 스타를 통해 청취자들을 만났습니다. 그에게서 팝송을 배우며 자랐던 많은 누리꾼들은 슬픔과 그리움을 표시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팝송을 이야기할 때 DJ 김광한을 빼놓을 수 없다. 내 추억의 한 페이지가 이제 잠들었다고 애석해했습니다. CBS 뉴스 김영태입니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중사가 상사로 추서 진급했습니다. 해군본부는 제2함대사령부의 추서 진급 건의를 받아들여서 한 중사의 전사일을 한 달여 뒤로 조정하는 방식을 통한 상사 추서 진급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제2연평해전 당일 하사계급이었던 한 중사는 교전 중에 숨졌으나 중사 진급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상사 추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50세 이상 부부가 노후에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최저생활비는 월 160만 원, 적정생활비는 225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만 5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표준적인 최소 노후생활비는 개인 기준으로는 99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날씨를 이수경 기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크게 웃도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는데요. 이 시각 이후로 구름이 많은 날씨 속에 오늘 서울과 수원, 춘천과 광주의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밖에 대전이 32도, 대구 29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습도 또한 높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은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의 경우 올 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씩 구름이 끼겠습니다. 일부 남부지방은 태풍 차놈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겠는데요. 태풍 차놈은 중국 상해 부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앞자락에 형성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낮부터 호남지방은 밤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모레 12일 오후부터는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시작돼 다음 주 화요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 시설물 관리에 조금 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CBS 노컷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아이패드 등 모든 스마트 기기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1% 인상되면서 경제계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처럼 최저임금보다는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이 소상공인들을 더 짓누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장성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20년 동안 호프집을 운영해온 김모 씨에게 걱정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닙니다. 한 달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임대료가 매년 10%씩 오르고 있어 그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해도 현실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안 되는 치솟은 거예요. 원재료 가격과 카드 수수료도 소상공인들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대학로에서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이모 씨는 최근 대기업에 밀려 인근의 빵집이 문을 닫는 모습을 보고 큰 시름에 빠졌습니다. 대기업들이 퀄리티를 낮춰서 중국에서 대량으로 엄청나게 싸게 파는 큰 공간을 얻어서 한 번에 폭탄처럼 훅 투하를 해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입니다.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두루누리 사업의 또 다른 연장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한번 고려해본다든가. 매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이 빠지지 않는 만큼 이러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연간 5억 원 이상인 상장 회사 등기 임원의 보수 공개 횟수를 현행 1년 동안 최대 4회에서 1회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원 개인별 보수의 분기별 공개는 기업의 불필요한 공시 부담만 가중시키며 외국 주요 국가들도 연 1회만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는 경제단체 지적을 수용해서 관련 공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으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한 국공립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납부 요금부터 2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초중고등학교만 수도요금 20% 감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오는 13일 초복을 앞두고 닭고기 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대전 지역 닭고기 가격은 초복이 다가오면서 수요가 꾸준히 늘어 생닭 1kg 한 마리당 전주에 비해서 1.7% 오른 6,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채소류 가격도 상승해서 대전 지역 깐마늘은 지난주에 비해서 6%, 콩나물은 17%의 오름세를 나타냈으며 시금치도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사격선수단이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남자 10m 공기 권총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앞서 남자 50m 권총 개인전과 단체전에서도 우승한 박대훈 선수는 대회 3관왕에 올랐습니다. 박대훈 선수는 오늘 오후에 열리는 10m 공기 권총 개인전에서 이번 대회 한국 첫 4관왕에 도전합니다. 과거 주차 시비가 붙은 차량 앞에 차를 대놓고 빼주기를 거부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친 운전자가 법원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임승선, 성기명, 기술 천재복, 아나운서 박명규였습니다. CBS 나총합 뉴스, 명인제약 이가탄, 뉴트리라이트, 한국인삼공사, 쉐보레, 해태강원 평창수, 직방 제공이었습니다.